돌아서만 가면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오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할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할까 차라리 나를 찾아